제아스민다르 카스토리아 조조 인디아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이 6일 남포시 한국우역 조선 인디아 친선 갈천 협동농장에서 친선 노동을 했습니다.